노동신문은 16일 사회주의 조선의 미래를 가꾸는 어머니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장관 우리 혁명의 역사에는 강인한 의지로 온갖 평판을 헤치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같이 해온 어머니들의 애국 충정의 성스러운 자욱이 역력히 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모든 어머니들은 경애하는 김종운 동지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여성혁명가 시대의 꽃으로서의 용애를 높이 떨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